울지 마 날 버려두지 마 또 나를 울려도 오 아프게 해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넌 나의 마지막 사랑이란 걸 말야 잊지 마